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우리 군대에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걸거둔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, 수리아, 이집트, 네팔, 민주공고의 통신신문 인터넷들이 전문 또는 요지를 보도했습니다.